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이 명예 전국 지도자로 높이 모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명예 전국 지도자 칭호 증서를 전달하는 의식이 7일 아부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당 지도부 성원들과 정영철 나이지리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에서 대서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 사진문헌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의식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명예 전국 지도자 칭호 증서를 다미안 오그본나 전국위원장이 정영철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식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